우리 어른들하고는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이미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우리 학생들하고는 아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부교역자로 활동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모집하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의 신앙이 세례 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세례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그때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분들을 이제 문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고 제가 그 전체를 어레인지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석부를 가지고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신 세례 신청하신 분들이 다 테이블을 놓고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마치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듯이요.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본인의 입으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 사람씩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심을 인정합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분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목사가 물어보는데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겠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한참 지나서 중간쯤 갔는데 그 중간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앉아있다가 그분에게 당신은 어르신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심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황했겠죠. 그죠? 여기서 네라고 대답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아니요라는 대답은 아마 그 담임 목사님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을 해서 다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 한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물어서 내가 나와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지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뭐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뭐 죽이거나 이런 나쁜 짓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고요. 다음은 강 목사, 이 어르신 옆방으로 모시고 가서 잘 설명해드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을 옆방으로 1대1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큰 챌린지가 시작된 거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가능한 빨리 죄인을 만들어서 옆에 방으로 모시고 가야 이 세례 문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저에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이 죄인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정말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참 만에 그분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세대는 절대로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기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는 설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주 중대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은 세례 서약할 때, 여러분 세례받으실 때 앞에 나와서 이게 손을 들고 서약하시잖아요. 그 서약하실 때 이 부분을 다 고백하셨던 분들입니다.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의 세례 서약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오게 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주 동안 제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5주간 함께 다루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담교회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2016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의 교회이고 한 공동체라면 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5주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네 번을 하고 우리 전사님이 한 번 설교를 하실 텐데 그냥 단순히 설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으로라도 꼭 여러분 들으시고 수요일날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도 함께 나누시고 그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손 들고 질문하시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수요일날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섯 가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담교회 성도라면 이 다섯 가지 가장 기초되는 신앙의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인하시고 굳게 믿고 그리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 5주 동안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다섯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튤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튤립. 뭐 이 다섯 가지 진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튤립이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튤립이라는 단어, T-U-L-I-P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눌 다섯 가지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튤립의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할까요? T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것은 토탈 디프라비티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전적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 또는 어떤 분은 근본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타락이면 타락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아니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타락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를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마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저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이 둘이서 아마 조그마한 우리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아마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 둘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귀엽게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이 동생이 형 것을 뭘 빼앗았든지 뭐 형을 화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몇 살 안 된, 네다섯 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그 공항 그 이런 맨들맨들한 그 시멘트 바닥에 내팽겨치더니만 그 위에 올라타서 동생의 머리채를 쥐고 그 바닥에다가 내리 찍더랍니다. 이 목사님 너무 놀라요.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고서 이제 수습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지 못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마치 무슨 뭐 군대에서 적군과 싸울 때 그렇게 싸우듯이 자기의 친동생을 맨바닥에 머리를 그렇게 내리찍으며 분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악해질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전적 타락의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모습의 하나인 것이죠.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에서 야식집을 운영하는 양씨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 야식집을 운영하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집에 들어옵니다. 7시 반에 자기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1살인데요. 둘째 아들이 안방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001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놀라서 갔더니 아이 이 목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래서 아이 목을 지압을 하고 지혈을 하고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또 깜짝 가슴이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큰아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아이를 찾으러 불이 났게 집으로 오고 했는데 큰아이를 한동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요. 형사들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큰 아들이 몇 살인가 하면 중학생인데 14살이랍니다. 14살짜리의 컴퓨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미니홈피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는데 이 아이의 미니홈피 아이디가 좀비입니다. 좀비. 근데 이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거기 보면 뭐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적는 날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 파충류, 사륙, 쾌락, 싫어하는 것, 정의, 법, 인간들. 14살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 아이가 뭐라고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는가 하면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도끼를 구입해서 그 나를 갈아놓고 침대 밑에 두고 있다가 자기의 친동생을 죽인 겁니다. 14살입니다. 엽기적인 연쇄 살인범들, 인생을 많이 살고 사회에 불만이 있고 그런 폭력을 배운 30대, 40대, 50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중학교에 들어간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FBI가 2005년도에 발표를 보면요. 미국 그 2005년도 한 해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건수가 있는데요.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건 될까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18세 이하 아이들이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이 몇 건 됐을까요? 한 해 동안에 2005년도에 944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적 타락이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눈 대로 아담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강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둑이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전적 타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전적으로 이 죄의 DNA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이든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그 교육 받으셨습니다. 그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과학책처럼 보였지만 그 영향력이 온 영역으로 퍼집니다. 그죠? 철학, 문학, 과학,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교육학, 뭐 모든 분야에까지 19세기에 들어서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진화론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단순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화론의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란 아니면 모든 세상은 점점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진화된다라고 믿습니다. 점점 하등에서 고등으로 바뀐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철학에 영향을 미쳐서 낙관주의가 생깁니다. 이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결국 인간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될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전쟁을 하고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나중에 인간이 점점 진화되면 그렇죠? 더 행복한 인간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낙관주의가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뭐 비슷하게 좀 그렇게 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문득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살던 그 삶에 누리던 그런 문명의 이기들,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나와서 요즘 인간을 슈퍼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학교 끝나거나 직장 앞에 가면은 봉고차 대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봉고차로 데려가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이 백과사전이 전집 이런 거 사도록 그런 거 사보셨나요? 그죠? 이거 안 사면 굉장히 무식한 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막 사죠. 몇십만 원씩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전집을 삽니다. 여러분 요즘 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더 많았습니다. 이게 요즘에 참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더 많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은요, 이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은 있고 지혜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지식은 더 많지 않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십시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야, 좀 조사해와라 그러면 막 금방 조사해요. 아빠 잠깐 확인해보자. 아빠가 말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자리에서 찍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아, 인간은 점점 행복해지나 보다. 인간은 점점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점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가? 안 믿어지시는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정말 앞으로 점점 행복해질 것인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때 이렇게 가가지고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그죠? 우리 애기들 자는 거 보면 아유 이렇게 뿌듯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얘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 이놈이 크면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얘가 점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신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 너도 안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고생하겠구나. 그죠? 왜요? 우리는 사실 진화론의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인생은 진화론대로 인간이 점점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죠? 육룡이 나라샤 여러분 보십니까? 저 열심히 그거 보고 있는데 삼봉이 아무리 새 나라를 꿈꾸고 있어도요. 그 꿈대로 온 백성이 기뻐하는 나라 안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방원이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만들어질까요? 바로 진화론자들이 까먹었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더 좋은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려고 애써도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요.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늘 여러분 여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세상이 천국 되겠습니까? 지옥 되겠습니까? 지옥 됩니다. 지옥.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우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매너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참고 사니까 이 정도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참고 사니까 이 정도지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막 다 집어던지고 난리 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적 타락의 두 번째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이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상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죄악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마음만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요, 내 마음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전적 타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적 타락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면서 뭐 어린아이의 살인에 관해서 살인 범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럼 다 쓸모없는 인간이냐? 우리 인간은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인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이고 이게 못 믿을 만한 세상에 산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전적 타락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라는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구원과 관계 있을 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설명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죠.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좀 보셔도 됩니다. 이태석 신부님인데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신부님이신데 의술을 공부하시고 아프리카 수단의 좀 남쪽에 톤즈라는 곳에 가서 한 8년간 정말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분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3년 투병 생활을 하시다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처럼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이분에 비하면 여러분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발바닥도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 인생 전부를 희생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까지 그러면 다 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다 타락했느냐? 이런 분들도 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냐? 여기 이제 우리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존경스럽고 솔직히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르다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이만큼 올려다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저 천장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저만큼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로워야 되는 기준이 저만큼이라요. 죄인을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저만큼 살아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살까요? 한 이만큼 살아요. 대부분의 인간들. 그렇죠?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 아마 이만큼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구원이라는 것에서 봤을 때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다 나쁜 놈이고 다 나쁜 악당들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모든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지만 남들보다는 성자처럼 남들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주님께서 내밀은 그 손길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믿음의 가장 기초,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어느 한 사람은 거기에 좀 된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고 그렇죠? 우리가 한 분야에선 좀 뛰어나고?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했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세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모든 능력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진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